Kill me. Killing me, DJ, with another sad song. Killing me, DJ, with another sad song. 민혜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 미소라, 오늘 6시 알지? 오늘은 늦으면 안 돼. 언니, 자꾸 늦는 습관을 버리려면 차라리 시계 바늘을 15분쯤 빠르게 돌려놓는 건 어때?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아요. 나를 위해 다시 한 번만 하고 간절히 바랬던 과거도 다시 한번 꼭 그때로 돌아가 행복했던 그때의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 그 추억도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시계 바늘을 돌려놓고 드는 생각, 그럼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과 현재 시간은 어느 게 진짜인 거지? 너 나를 방금 들으셨던 곡은 리즈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입니다. 아, 행복에 살 텐데 였다고 해야 하나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노래를 듣고 난 다음이기도 하지만 그 노래는 언제나 그 제목일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네요. 미솔 씨는 시계바늘을 일부러 돌려서 생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한 5분씩 빠르게 해놓고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5분 빠른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아, 또 거기에 맞춰서 네, 결국은 원래 시간대로 움직이는 걸로 하고 뭐 그래서 결국 늦는 대로 늦고 그렇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제가 좀 약속에 많이 늦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친한 친구한테 선물을 생일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하나를 네. 받았는데 그 아세요? 알람 시계인데 네. 도망 다니는 알람 시계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바퀴가 막 돌아다녀요. 어머 어머. 이제 내가 못 일어나서 늦고 막 이러니까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네. 미네 씨 방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알람 시계라니. 그니까 생각만 해도 정신없다. 그죠. 찾기도 힘들고. 아 근데 좀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은 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시계 바늘을 저도 이렇게 좀 5분 일찍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이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실행이 잘 안 돼서 오히려 근데 네. 시간이 늦게 돼 있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한다. 그래갖고 시간을 너무 잘 맞춰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알람시계 그거 참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죠. 네. 그렇다면 미솔 씨, 미솔 씨의 시간의 시간 그리고 현재 시간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아, 뭐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편한 대로 맞춰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시계의 시간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한테 편하다고는 생각해요. 아, 시계도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도 사실 그 편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겠죠? 그렇다면 편한 것이 맞는 것이겠네요. 애청자 여러분은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이 편안하신가요? 어쩌면 아 늦었다 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근거리면서 기다리는 시간,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의 편하고 즐거운 한때, 영원히 지나지 않을 것 같던 시험기간, 그리고 그녀가 믿기지 않는 이별이란 단어를 말하는 순간, 시계바늘이 같은 곳을 가리키더라도 시간은 참으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죠. 바로 지금 시계바늘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골목 한쪽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FX의 피노키오 듣고 저희의 첫 번째 코너 만나보시죠. Remember me. I'm in danger. Pinocchio. Remember me. 어디 보자, 읽어보자. 내 맘을 털어보자. 에메랄드 훔쳐박은 눈동자 스릭스릭.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해 징징 밍밍. 칼날보다 차갑게 그 껍질 벗겼네. 지금 danger. 한겹 두겹 백스트리트처럼 날뛰어 danger. 스너뜨덕 춤 사이 꿀처럼 완벽한 걸 너는 다시 태어난 거야. 우와.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민혜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을 듣고 계십니다. 골목 한쪽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스마트폰의 팟빵 어플을 이용하면 됩니다. 라이브 카테고리에서 마포 FM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 100원이 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받는데요. 1007, 샵1007로 이름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담은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마포 FM 골목 한쪽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실 저희가 가장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페이스북입니다. www.facebook.com/gmhz2016 골목 한쪽 2016년으로 다양한 이야기, 방송 후기 등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지난주에 제 친구들이 몇 명 방송 들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 정말요? 네. 네, 페이스북에 메시지 다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 의미적으로 하나씩 남겨주셔야 돼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 주소도 저희 페이스북 주소와 마찬가지로 gmhz2016 그리고 gmail.com이에요. 그래서 골목 한쪽에 이니셜을 딴 gmhz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민혜 씨 한 주 잘 지냈어요? 정신이 없었죠? 요새 민혜 씨나 저나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아, 우리 진짜 너무 바빠요. 맞아요. 시간이 손으로 가는지 발로 가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우리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더 바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맞아요. 제가 몸 되게 사리는 편이거든요. 잠 못 자고 시간에 쫓기고 이런 거 무척 싫어하는데 요즘은 어쩌다 보니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제가 이렇게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아, 원래 욕심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그래요. 그 정해진 직장이 있을 때보다 이쪽 저쪽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전부 하려다 보니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보다는 시간 하나만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그쵸, 미네 씨? 그쵸.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중에는 요즘 또 책방 주인이 되세죠? 이번에 다녀온 책방도 지기님께서 직장생활 다음으로 선택한 일이었는데요. 연남동에 자리한 한 그림 책방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FX 노래 들으면서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맞아요. 센스 있는 우리의 또 선곡이었죠. 선곡 네. 네. 그림 책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른들의 세계였죠? 어른들의 세계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약간... 아이, 미소 씨 또 무슨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음란막이 소환할 거예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음란막이 왜 나오지? 네. 내가 쌓였나 봐. 네. 네, 이 책방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는 동화 속 인물의 이름이 가게 이름이었는데요. 주인장님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외국 이름 겸 별명처럼 사용하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름인 피노라고 책방 이름을 불러볼게요. 아, 피노 좋네요. 좀 느낌 참 괜찮은데요. 자, 책방의 원래 이름은 네 글자예요. 뭔지 다들 아시겠죠? 아, 오늘 맞추기 어렵네요. 정말 어렵다. 네, 다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다녀온 곳은 환상의 세계 같았어요. 마포구 성미산로 194-11에 위치한 이곳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2시부터 저녁 6시, 목요일, 일요일까지는 8시까지 운영을 해요. 네, 개업한 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곳은 작고 아담한 공간을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꾸민 환하고 맑은 곳이었습니다. 민혜 씨, 연남동에 자주 놀러가 보셨나요? 아, 연남동은 글쎄요, 이 근처에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고 네. 또 저쪽 공항철도 출입구 쪽으로 지하철 출입구 쪽으로 맞아요. 나가면 네네. 공원처럼 되어 있는 길이 참 예쁘더라고요. 네, 숲길. 네, 그쪽으로 또 쭉 가면은 막 아파트 단지 있고 물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사진이 예쁘게 나오죠? 네, 너무 분위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우리 민혜 씨 이렇게 사진을 찍기 좋아하는. 네, 이곳은 사진 찍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이 책방은. 네, 그렇죠. 그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셔터음 등이 이제 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막고 계셨어요. 저도 너무 예쁜 그림책들이 많아서 몰래라도 찍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주인장님의 의지를 존중하여 꾹 참았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핸드폰 카메라는 그걸로는 담을 수 없는 예쁜 그림이 들이기도 했고요. 대신 민혜 씨가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마포 FM 취재 왔다고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녀온 땡땡 멈춤에서처럼 여기에도 피노님이 가게 앞에 길냥이 밥과 물을 또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아, 그렇죠.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 우리 미네 씨. 저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아, 그렇구나. 봄에 고양이들 발정기 오지 않아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때가 됐죠. 이제 새끼 냥이들 많이 낳을 때가 돼서 사실 걱정이에요. 저는 이맘때쯤 되면은. 왜요? 제가 저번 그때는 가을쯤이었죠. 한번 친구랑 같이 고양이를 구출한 적이 있어요. 애기 고양이가 눈도 다치고 이제 엄미랑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빼짝 말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를 친구랑 같이 이제 구출해야겠다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잡고 또 그래서 병원 내려갔는데 저는 사실 이제 뭐 유기동물센터나 이런 데 보내고자 했는데 그 친구는 또 계속 데리고 있겠다고 병원비만 한 70만 원 자비로 썼어요. 70만 원이요? 네. 와. 그 퇴직금을 일부러 미리 당겨받아가지고 고양이한테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좋아하지만 저는 사실 그 친구는 못 따라가겠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저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동물 정말 정말 고양이 얘기하면 끝이 없는 게 네. 이맘때쯤 되면 많이들 나오니까 괴롭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또 구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서 전에 또 어떤 분은 제 친구 중에 또 이분도 친구가 고양이를 한 마리를 구출을 했는데 쓰레기통 속에서 아이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 걸려가지고 그걸 고쳐서 본인이 지금 이제 키우고 있고 키운 지 2년 됐는데 이름이 케이팝이에요. 나 그 케이팝 네네네 케이팝을 좋아해서 외국인 친구인데 케이팝을 네.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와 있거든요. 결국 고양이 이름까지 케이팝으로 짓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네. 전 고양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괴롭히는 건 싫어요. 그렇죠. 네.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순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사람보다는 동물이 많이 순수해서 그렇게 또 아껴주는 분들도 덩달아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책들을 가득 가지고 있는 이 책방을 저희가 가봤는데요. 좀 책 종류들이 그동안 갔던 곳이랑은 달랐어요. 맞아요. 또 이게 책들이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동화책과는 완전 다른 책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림책. 정말 그림을 주인공으로 하는 책들을 선보이는 곳이었죠? 네, 피노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동화 또는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는 책들과는 다른 지평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들을 다룬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림으로 된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좋아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책방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림책의 매력에 점점 더 빠지게 됐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빠질만 할 것 같아요. 그림이 정말 멋진 것들이 많았어요. 어쩜 그렇게 화풍이 다양한지 그 아이디어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이미지를 통해서는 메시지를 좀 더 글로 푸는 것보다 함축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글과 그림이 함께 담겨 있었는데 피노님은 그 중에서도 그림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보는 내내 감탄을 하면서 책들을 보게 됐는데요. 멋진 이미지들이 너무 많고 요즘에 제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참 미소 씨는 그럼 어떤 게 좀 좋으셨어요? 저는 검은 선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세네 가지 색만을 사용한 판화를 찍은 것처럼 만들어진 그런 그림들이 좋더라고요. 밝은 형광색을 사용하고 뭐 이런 그림들이 또 여러 권이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모양들이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민혜 씨는 어떤 책이 좋았어요? 저는 당연히 고양이 그림 있는 책들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고 싶다 했는데 일본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일본도 많이 놀러 다니긴 하는데 전 정말 일본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히라가나 딱 외우고 나면은 이제 가타카나 외워야지. 가타카나 외우면 히라가나 까먹고 가타카나 겨우 외워서 다시 히라가나 또 하면은 금방 외워질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했는데 안 되고 막 그렇게 저는 일어를 망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외우고 나면 간지도 외워야 되잖아요. 한자. 끝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책을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난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좀 1월을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조용히 덮고 나왔습니다. 마음만 생각만 해보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1호 외에도 해외 원서들이 참 많았어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된 이제 원서들을 가져다가 팔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언어든 그 언어로 쓰인 좋은 책을 통해서 배우면 이 자연스럽고 멋진 표현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국제적인 부서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으로 좋은 그림책들을 해외에서 다양하게 수입해오고 계셨는데요. 책을 들여오면 한 권씩은 꼭 샘플북으로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게 진열을 해두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다가 이 책 주세요 하면 새 책으로 꺼내주시더라고요. 아, 좋아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한 번 또 보고 싶은 책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니까. 네. 피노님께서 직접 연락하고 해서 책을 받아오신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벤트성으로 작가의 서명이 담긴 책들을 판매하기도 하셨는데요. 민혜 씨, 작가 서명본 탐나지 않았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아, 완전 탐나죠. 한정판, 한정판. 저 완전 거기에 약한 거 아시잖아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주. 그 특히 작가가 직접 서명해서 건네준 그 사인본. 아, 피노님이 이것도 요청을 해서 받는다고 하시죠? 네, 책방에 앉아서 손님을 맞는 시간 외에 대부분은 책을 고르고 읽고 하는 데 시간을 쏟는다는 피노님이었습니다. 연남동에 요즘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덩달아서 피노의 방문객도 늘어났어요. 저희가 갔을 때도 꽤 많은 분들이 좁은 책방 안에서 책을 살펴보고 계셨는데요. 피노님은 가만히 또 자리에 앉아서 전화도 받고 컴퓨터도 하고 손님이 물어보면 또 대답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책 가지러 왔다 갔다도 하시고요. 네. 물론 그림책방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연령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넓은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선보이고 싶었던 의지가 숨어 있었는데요. 동네 서점이라면 제한된 분류보다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책들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그림책을 더 먼저 생각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동네 책방이라기에는 연남동이 요즘 너무 핫플레이스가 돼서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기도 하죠. 약간 5년 정도 사이에 연남동이 몰라보게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거리와 어울리게 멋진 가게들이 많이 자리 잡기는 했지만 그 전에 정말 동네 같은 그런 분위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구멍가게들이 아니라 정말 멋진 가게들 뭐라고 할까요? 홍대 같은 느낌의? 그죠, 거기가 진짜 홍대 같아요. 요즘은 좀 예술가의 거리 맞아요. 같은 느낌? 네네. 네. 피노님이 근데 반면에 이런 점 때문에 또 아쉬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3년 정도 가게가 운영됐는데 그 전부터 따져도 관광지처럼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해 있다고 그러시더라는데요. 맞아요. 네. 더불어 이제 마포구에 책방이 몰려있는 것도 그거에 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책방과 책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한때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마포뿐 아니라 동네마다, 지역마다 이런 책방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요. 마포구에 얼마나 몰려있냐면요. 제가 이번에 건축신문 1월호를 읽었거든요. 네네. 올해 나왔던. 네네. 서울시내 책방들을 표시한 지도가 있었는데 지역별 책방 개수를 세어보니 3분의 1 정도가, 서울시의 3분의 1 정도가 마포구에 몰려있더라고요. 아, 그렇게나 많아요? 저희가 물론 마포구를 중심으로 책방을 소개하게 된 것도 사실 그래서이기는 했어요. 네, 막연히 여기에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네, 세 분이 정말 여기가 많이 있었죠. 정말 많네요. 우리가 감이 좋네. 촉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깔때기를. 네. 네, 근데 모든 계층과 연령이 책방을 찾는 게 아니고 마포구에 놀러 오는 사람들 또는 볼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 네.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나 젊은 층에 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의 서점과 요즘에 흔히 말하는 작은 책방들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이 책을 주로 팔기는 하지만 책 큐레이션이나 행사 등을 통해서 테마와 개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런 장소들을 만나고 즐기는 사람들의 폭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또 열심히 뛰어야겠죠? 문화 전도사 뭐 이런 거 할까요, 우리? 저희는 그거잖아요, 그거. 콩깍지 제조기. 콩깍지의 전도사에 우리 뭔가 이상한데? 사이비 같다. 진실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뭔가 눈을 가리는 그런 캐릭터. 네, 아닙니다. 저희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얼마나 진솔한 사람들인데요. 그럼요.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민혜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을 듣고 계십니다. 콜드플레이의 Hurts Like Heaven 듣고 오셨는데요. 미소씨, 이거 뮤직비디오 본 적 있어요? 코믹으로 영상을 멋지게 꾸민 그런 비디오던데요. 2011년에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물론 Hurts Like Heaven의 뮤직비디오는 이 곡이 수록된 앨범 마일로 자일로가 발매되면서 함께 출간한 같은 제목의 코믹스 만화책이죠. 네네. 그 책의 프리퀄을 사용한 멋진 비디오였습니다. 보고 되게 신선했어요. 정말 신선했죠. 네. 네. 마일로 자일로는 콜드플레이의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인데요. 마일로라는 소년과 자일로라는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콜드플레이 진짜 너무 멋져요. 노래도 좋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경쾌한 전주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마치 환영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네.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딱 그 그림책방에 들어가서 처음 들은 곡이 또 그 곡이었을까요? 저희는 참 우연히 멋지게 들어맞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꾸려진 거겠죠. 네. 기회 되는 분들은 뮤직비디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거 보니까 2003년에 개봉했던 아메리카 스플렌더라는 영화도 떠올랐어요. 진실한 미국인으로 알려진 하비 피카가 자신의 일상을 그것을 그리고 쓴 것을 극 영화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형식을 섞어서 만든 그런 영화였죠. 네, 정말 재미있습니다. 코믹이에요, 완전. 네, 네. 실존하는 코믹북의 작가이자 시인이라고는 하지만 다루기 너무 힘든 불평불만 투성이의 못난이 캐릭터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영화 진짜 재밌어요. 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요새는 만화도 분류가 많이 세분화되고 또 기존의 만화들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작품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네, 이게 흥미 중심보다는 내용이나 미학적인 면에서 좀 더 깊이가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네, 좀 더 작품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예술 작품입니다. 그려놈 책이나 책을 보면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네, 참 멋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게 또 아이가 보냐 어른이 보냐에 또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만화랑 그래픽 노블을요. 그렇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양장본이 많습니다. 또 근데 양장본 하면은 소장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 가치가 있는. 괜히 더 갖고 싶고 또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또 소장이 가능한 그런 네.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림을 내용 전개하기 위해서 그냥 눈에 보기 좋게 넣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리시는 건 아닐까 작가들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그 저희가 다녀온 책방 거기에서 진장님이신 피노님께 물어보면 몇 개를 또 소개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친절하게 소개도 해주시고요. 그 진열되어 있는 작품 설명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참 그게 더 친절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가시면 이렇게 묵묵하게 앉아 계신다고 말 못 걸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 아니, 저는 사실 처음에 그랬어요. 왜냐면 포스가 막 느껴져가지고. 네, 포스가 느껴지세요. 일단 처음 말은 사진 좀 찍고 싶은데. 저 사진 좀. 제가 마포 FM에서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급소심해져갖고 제 첫 마주는 그거였는데 좀 다음에는 여유롭게 가서 많은 책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노 본인께서는 아름다운 그림도 좋아하지만 뚜렷한 메시지가 있는 책들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림 딱 하나 봤을 때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네. 희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발한 생각 그리고 네. 표현으로 써놓으면 맞아요. 또 그걸 보는 어떻게 저렇게 있죠. 표현을 했지? 정말 많은 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들 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머리가 좀 나쁜가 봐요. 아직까지는 막 작품성 있는 것들 보면서 아직까지도 안 보이는 게 많기는 많아요. 아, 그럼요. 그 읽는 사람마다 근데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또 그러고 네.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거랑 또 다를 때. 그때도 네. 참 이게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정말 다른 그 관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림 같은 거 보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읽고 나서 보고 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저희가 이게 그래픽 노블과 만화는 아이가 보냐 어른이 보냐 이런 걸로 구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만화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앞에서도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요. 스토리의 완결성이나 그리고 길이 한 뭐 챕터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한 작품이 얼마나 분량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광고가 함께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뭐 간행물로 나오는지 단행본으로 나오는지 이런 형태들도 구분을 하는 기준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같은 장르라고 네. 아직까지는 볼 수 있겠죠. 네네. 꼭 그게 필요한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월간으로 또 나오는 그래픽 노블이 있다고 해요? 아, 네. 이 월간 그래픽 노블은 잡지입니다. 시나리오랑 만화 그리고 그래픽 노블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작품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잡지를 발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피오니 북스라는 출판사이고요. 네. 잡지 이름이 월간 그래픽 노블이었어요. 네. 혹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피오니북스 검색하시면은 확인 가능하시더라고요. 네. 잠깐 뭐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거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편집자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나리오 만화 그래픽 노블. 2012년 6월 메모지 위에 이 한 줄을 써놓고 한국 그래픽 노블을 만들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화가와 시나리오 작가의 교류에 터를 잡아줄 잡지를 창간합니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양질의 컨텐츠로 구성된 이 잡지는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영화와 만화의 협업 상품, 즉 그래픽 노블을 대중화하는 데 뛰어난 홍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영화랑 만화로 만들어내는 게 요즘은 뭐 이렇게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도 있지만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즘 또 웹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웹툰 우리나라에서 선두하는 컨텐츠 중 하나죠. 정말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보거든요. 보고 있는 좋아하는 만화가 두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두 개가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미솔 씨는 웹툰 보시나요? 저는 최근에는 많이 안 봤는데 요새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도 또 많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정말 많았죠. 저희 뭐 네. 치즈앤드트랩? 네, 그것도 최근에 뭐 미생도 많이 사실 네네네, 웹툰 미생. 원작이고 송곳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책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영화로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뭐 네. 공포 영화도 나왔었고 이끼 뭐 이런 작품성 있는 영화라든가 최근에 또 히트작이었던 내부자들. 아,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요즘은 만화를 표현을 너무나도 잘해내서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 웹툰은 이게 길이가 길어서 이야기의 길이가 길어서 그런지 드라마나 영화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요즘 많이 보고에 되는 것들 중 하나고요. 이게 또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매거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또 나온 매거진들이 꽤 되죠? 네, 지금 15호까지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첫 1호랑 2호는 국내에 그동안 소개되었던 그래픽 노블 중 100개를 엄선하여서 50개씩 나누어서 소개하는 호수였고요. 제가 볼 때 이거 1호, 2호만 가지고 있어도 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홈페이지에 몇 페이지씩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 되게 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목록에 보시면 땡땡이라고 유명한 만화 작품 아시죠? 네네. 그것도 여기에 매거진에서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워킹데드라든가 무민 네. 요즘 무민. 정말 귀여운 그 하마 캐릭터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귀엽잖아요. 그거 하마 아니래요. 아, 하마 아니에요? 하마가 아닙니다. 뭐예요? 트롤이에요. 트롤. 걔 트롤이에요? 하마 아니에요. 아, 진짜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리고 저걔 하얀 하마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네, 그 캐릭터 다들 상품만 다들 하마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캐릭터 상품만 봐가지고 눈도 막 파랗고 그래서 예쁘다 이러면서 맨날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야. 스웨덴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일본에 가면은 막 무민 카페도 있고 어머. 굉장히 인기예요. 근데 정말 트롤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배가 너무 나왔어. 그래서 하마인 줄 알았어. 원래 트롤이 되게 끔찍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끔찍하게. 네.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그려놨지? 하얀색으로. 그리고 무미는 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없어요? 입. 있지 않아요? 어, 본 적 있어요? 입? 아, 못 본 것 같아요. 어? 어, 이런. 나의 의도와 다르게 원래 다들 흔히들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입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안 그려져 있긴 한데 네네. 제가 좀 헷갈렸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근데 무민이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 그려진 적이 있는데 어. 거기에서 입이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거의 유일하게. 아, 그래요? 아, 네. 정말 입이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저는 그거를 사실 인형이나 캐릭터로만 보고 아. 만화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이제 캐릭터도 또 굉장히 이 문화적인 그런 그쵸. 거에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상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만화보다 또 캐릭터로 먼저 접하는 그런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민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캐릭터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카카오. 어우, 장난 아니죠. 카카오 채팅. 네, 거기에서 나온 캐릭터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노보노 좋아합니다. 아, 보노보노. 귀엽죠. 저는 키티 좋아합니다. 보노보노랑 너블이랑 포롤이랑 그 세 친구의 네네. 모험을 따라 떠나가다 보면 참 재밌어요. 순수해지죠. 네. 네. 이렇게 참 보면은 이렇게 일본 캐릭터들도 예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매거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 스머프 이런 거 우리들 많이 알고 있는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고독한 미식가 이것도 만화 원작이라고 합니다. 저 몰랐어요. 네, 드라마로 이것도 만들어졌죠. 네. 이것도 12호에서 특집으로 다뤄진 적이 있고 전 이거 드라마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로 그쵸. 더 먼저 알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장자크 상패 유명한 그림책 작가죠. 그 상패 작가의 얼굴 빨개진 아이 이거를 또 주제로 해서 최근에 잡지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이 그래픽 노블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게 또 매거진 10호였죠. 저희가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 네. 매거진 10호에서는 아트 슈필겔만의 G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작품은 만화 소설로 폴란드의 유대인인 슈피겔만의 아버지가 전체주의 정권인 나치 독일의 폭력들 중 하나였던 유대인 학살 과정에서 살아나온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해요. 네, 그거를 그 있었던 일들을 다 조사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만화와 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치열했을 거라고 상상밖에 할 수 없죠. 저희는 그러니까요.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떠오르는 게 이게 전쟁 얘기 막 나오고 하면은 저는 안나의 일기 막 이런 거 바로 떠오르는 그쵸. 게 이게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떠올랐는데 정말 끔찍할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만화랑 섞어서 그려냈다는 게 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책은 그래서 92년에 퓰리처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화 중에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 퓰리처상 위원회가 이것을 소설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전기문으로 봐야 할지 요거를 구분을 해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거 정말 분간하기 힘들긴 하겠다. 그런 애매한 것들이 네. 있으니까. 그림과 네. 함께 이렇게 칸칸으로 들어있으니까 만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소설이나 전기로도 볼 만큼 충분한 내용과 스토리 전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때부터 그래픽 노블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참 작품성 있는 거라 저 이거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매거진 10호로 좀 보든가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저희 이쯤 돼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야겠죠? 미소 씨 네. 이번에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콜드플레이 나온 김에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리아나와 함께 작업한 프린세스 오브 차이나. Once upon a time, somebody ran away, saying as fast as I can, I got to go, I got to go. Once upon a time, we fell apart. You're holding in your hands the two halves of my heart. Oh, oh, oh, oh. 네, 노래 버전이 어쿠스틱 버전이어서 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콜드플레이는 어쿠스틱이죠. 아, 정말 이 책방 그 피노님께서 굉장히 콜드플레이를 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밴드인가 봐요. 네. 콜드플레이 앨범을 통으로 틀어놓으셨다고요. 근데 이 음악이 또 책 읽는데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괜히 그런 분위기가 책 읽고 싶어지는. 그렇죠. 차분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책은 사서 모으기만 합니다. 아이고. 네. 오늘 저희가 할 책은 어떤 책일까요? 아, 네, 이건 주인장님이 피노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담긴 책들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예쁘기만 한 것들보다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한 책들 선호하셨는데 네네. 그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유리라는 작가분께서 2013년 11월 1일에 출간한 돼지 이야기, 이야기꽃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아, 돼지 이야기. 참, 돼지라는 동물이 네. 뭔가 참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좀 비하당하는 그런 느낌의 동물이지 않나요? 그렇죠. 돼지야, 돼지야. 아, 기분 나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욕하는 것 같네요. 욕하는 것 같고 또 많이 잡아먹잖아요, 솔직히. 네. 저 좋아합니다, 삼겹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삼겹살, 네. 네, 많이 드시죠, 사람들이. 네, 삼겹살, 뭐 폭찹 스테이크, 뭐 돼지고기 많죠, 종류. 버릴 곳이 없는. 정말 버릴 곳이 없는. 소도 그렇지만. 얼마나 소중한 친구입니까. 머리도 눌려서 다니고, 진짜. 마음이 눈물이. 안 좋네요. 네. 근데 우리 발까지 먹잖아, 막. 콜라겐이라면서 막 피부에 좋다고.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콜라겐이. 그렇죠. 아, 그리고 맛있어요. 아니, 좀 네. 돼지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오늘 사실 이러한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아, 사실 되게 정말로 미안한 소리가 맞는 게 이렇게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거대 축사에서 되게 힘든 환경에서 돼지들에게 힘든 환경에서 맞아요. 기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10년에는 저희가 또 구제역 사태가 발생해서 아,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얘기죠. 그 수천 수만 마리가 금방 병에 옮거나 옮을 위험에 처해서 살처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마음 아팠죠. 그 동물들이 또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정말 네. 이렇게 한 곳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 보면은 그쵸. 병에 걸리고 이게 또 옮잖아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아서 그게 실제로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동물들에게도. 그럼요. 같은 사람도 동물인데 동물들을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왠지 저는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6년 전에 2010년 네네. 분위기가 수만 마리씩 수천 마리씩 살처분을 하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또 그쵸, 뉴스라든지 그쵸. 신문에서 네네. 그 장면을 보면 저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네. 살아있는 생물인데 저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네. 이 돼지 이야기가 사실은 332만 마리 332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저는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냥 332마리도 아니고 2만 마리. 네, 332만 마리가 죽었는데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한 숫자네요. 그 많은 돼지가 근데 어디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난 그것도 궁금하네. 축사가 저희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관해서 그림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를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 이상으로 더 깊이 느껴볼 수 있게 그린 책이었습니다. 네. 이게 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막 잔인하게 그려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흑백으로 차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은 뭐 강렬하거나 자극적이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림과 글을 따라서 쭉 읽어가다 보면 네, 좀 마음이 울렁울렁 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쪽에서 책 소개를 한 부분을 그대로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또 읽는 거 전문이라서. 아, 네. 그때 우리 윤동진? 나 지금 윤종신이라고 할 뻔했어. 윤종신? 죄송합니다. 윤동주신 시 한번 읽었었잖아요. 네. 사랑시. 네. 그 뒤로 저는 그 이미솔 씨의 글 읽는 그 차분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또 그래서 꽂혔구나. 매번 시키려고요. 방송에서. 안 시켜도 내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시키면 해야죠. 네.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책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묘사 이게 적어 내려간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책장을 열면 이제 평범한 축사가 먼저 보입니다. 그 안에 칸칸이 나뉜 분만사. 거기 갓 새끼를 낳은 어미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얼핏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몸을 옥죄는 분만틀에 갇힌 어미는 새끼들을 핥아줄 수도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3주 뒤 어미는 새끼들과 헤어져 좁디좁은 사육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사람들은 몽둥이와 전기 막대기로 돼지들을 어디론가 몰아갑니다. 막 상상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그쵸.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가슴이 정말 아프네요. 아, 이 또 아기를 낳았는데 네. 그 바로 젖을 물리지도 못하고 핥아줄 수도 없는 그 마음. 이 사람들이 겪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그러게요. 자기라면 하겠냐고. 그쵸. 이게 저희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또 저희가 배울 만한 게 메시지를 주는 게 어떤 건지 또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또 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그 외출의 끝은 커다란 구덩이. 돼지들은 굴삭기에 떠밀려 산채로 파묻히는데 절박한 가운데도 헤어진 새끼들을 찾아서 어미는 끊임없이 두리번거립니다. 아휴. 네. 이렇게 슬픈 내용인데 그러게요. 그 2010년의 일이 가죽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가축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비극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돼지들의 비명이 천지에 가득한 그런 기분이 막 드는데 사람이라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는데요. 자기 손으로 그 일을 처리한 사람들은 그 뒤로도 실제로 공포와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왜 우리 돼지 멱 따는 소리라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그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릴 것 같아요. 그 332만 마리라 그랬잖아요. 그만큼의 그러니까, 돼지들의 그렇죠. 소리가 막 들리지 않을까. 한 번에 뭐 몇십 마리 몇백 마리씩 처분했을 텐데 그 돼지들이 비명 지르는 거를 바로 코앞에서 보면서 작업을 하셨을 테니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고통스러웠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생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맞습니다. 한번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돼지고기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네. 돼지를 키우든 안 키우든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봐야 되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까지 깊이 한 번 더 다가가서 생각해보고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물론 질병이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었을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마치 시간이 다가와서요. 마무리 짓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달려가고 힘겨운 시간은 기어간다고 하죠. 1초 1초 다 같은 시간일 텐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말이에요. 만약에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미네 씨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아, 시간을 뛰어넘는다라. 그거 괜찮은데요? 그렇다면 후회할 일이 생길 때도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드라마 시그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배우들도 너무 멋있고요. 아, 정말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 아, 저는 후회를 적잖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바로잡고 싶어요. 후회를 많이 하는 타입이라면 돌아갈 일이 많겠는데요. 세월이 흐르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흑역사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제가 집에서 다시 듣는다면 아, 좀 더 잘할 걸 하면서 후회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맞아요. 오늘 골목 한쪽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뛰어갔을까 아니면 기어갔을까 참 궁금한데 말이죠. 지금까지 이미솔 이민혜였습니다. 남은 저녁 후회 없이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